동화 한국어 버전 진저 브레드맨. 옛날 옛날에 한 나이 많은 아주머니가 남편과 함께 작고 낡은 집에서 살았어요. 두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었지요. 부부는 외로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주머니는 생강 쿠키 모양의 남자아이를 만들기로 결심했죠. 여보, 오늘 생강 쿠키를 구우려고요. 모든 것을 준비하고는 조심스럽게 반죽을 하고 반죽을 밀어 잘라서 멋진 진저브레드맨을 만들었어요. 참 잘생긴 진저브레드맨이구나. 지금 당장 구워야겠다. 늙은 아주머니는 진저브레드맨을 오븐에 넣고 구웠어요. 잠시 기다리고는 다시 오븐으로 갔지요. 맛있는 냄새가 나네. 아주머니는 설탕을 뿌려 머리와 입을 만들었어요. 사탕으로 눈을 만들고 체리로 단추를 만들었지요. 모든 과정이 다 끝나자 진저브레드맨이 벌떡 일어서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주머니는 진저브레드맨이 뛰어가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죠. 날 먹지 마세요! 진저브레드맨은 창 밖으로 도망쳤어요. 거기 멈춰! 멈춰! 달려라! 최대한 빨리 달려! 아무도 날 잡을 수 없어. 왜냐하면 난 진저브레드맨이거든. 아주머니는 뒤를 따라 뛰었지만 진저브레드맨을 잡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진저브레드맨은 달리고 또 달렸죠. 멈춰! 진저브레드맨이 달리는 것을 소가 봤어요. 갓 구운 냄새가 나네. 먹기 딱 좋겠어. 나는 늙은 아주머니로부터 도망쳤지. 그리고 너같이 뚱뚱한 소에게도 도망칠 수 있다고. 반드시! 소는 진저브레드맨을 뒤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진저브레드맨은 더 빨리 뛰었죠. 달려라! 최대한 빨리 달려! 아무도 날 잡을 수 없어. 왜냐하면 난 진저브레드맨이거든. 소는 늙은 아주머니와 마찬가지로 진저브레드맨을 뒤쫓았어요. 하지만 잡을 수가 없었죠. 진저브레드맨은 계속 달렸어요. 그러다가 곧 돼지를 만났죠. 참 맛있게 보이는걸? 널 지금 먹고 싶어. 좀 더 노력해봐, 더러운 돼지야. 넌 날 잡지 못해. 나는 늙은 아주머니로부터 도망쳤지. 그리고 소에게서도 도망쳤어. 난 틀림없이 너에게서 도망칠 수 있어. 반드시 달려라. 최대한 빨리 달려. 아무도 날 잡을 수 없어. 왜냐하면 난 진저브레드맨이거든. 돼지가 늙은 아주머니와 소와 합류해 진저브레드맨을 뒤쫓았어요. 하지만 잡을 수가 없었죠. 진저브레드맨은 달리고 달렸어요. 진저브레드맨이 달리는 것을 암탉이 보았어요. 오, 한 끼 식사로구나. 우리 아이들에게 먹여야겠다. 암탉은 진저브레드맨을 따라 달렸어요. 저녁 식사로 쪼아 먹기엔 아주 그만인걸. 널 집으로 데리고 가서 아이들에게 주어야겠어, 진저브레드맨. 나는 늙은 아주머니로부터 도망쳤지. 소에게서도 도망쳤지. 돼지에게서도 도망쳤어. 난 조그마한 너에게서 도망칠 수 있어. 반드시 달려라. 최대한 빨리 달려. 아무도 날 잡을 수 없어. 왜냐하면 난 진저브레드맨이거든. 닭은 다른 동물들과 함께 진저브레드맨을 뒤쫓았어요. 하지만 잡을 수 없었죠. 진저브레드맨은 자신이 매우 자랑스러웠어요. 참으로 느린 녀석들이군. 앞서 달리던 진저브레드맨은 강을 보고는 속도를 늦췄어요. 강물에 눅눅해질까봐 겁이 났거든요. 강 근처에서 진저브레드맨은 물을 홀짝홀짝 마시고 있는 여우를 발견했어요. 오늘 내 뱃속을 위한 훌륭한 음식이군. 여우도 진저브레드맨을 뒤쫓았어요. 이봐, 거기! 젊은이, 우리 친구 할까? 너만 괜찮다면. 진저브레드맨은 이런 말을 들어본 것이 처음이었어요. 진저브레드맨은 매우 기뻤죠. 글쎄요, 여우님. 싫지는 않은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말해봐, 진저브레드맨. 이 강을 건너는 걸 도와주실래요? 그럼, 젊은이. 왜 안 되겠어? 진저브레드맨은 매우 안심이 되었어요. 이리 와, 진저브레드맨. 내 등에 올라타. 강 건너는 걸 도와줄게. 진저브레드맨은 여우의 등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교활한 여우는 강 건너편에 도착하자마자 진저브레드맨을 공중에 던져올리며 입을 크게 벌렸어요. 오, 이런. 그리고 진저브레드맨은 여우의 입속으로 들어갔죠. 정말 엄청나게 맛있었어. 이것이 바로 진저브레드맨의 최후였답니다.